짜릿한 가슴 뛰게 한 순간들도 다 판도라의 상자일지 모르겠지 웬만해선 듣기 힘든 talking 알뜰말뜰 미소 뒤에 감추어진 맘의 소리 밤새도록 talking 한 방울 생각보다 가깝거나 내 눈에는 똑같이 다 반짝거릴 뿐인걸